지고 길을 잃은 사슴처럼 떨고 있어요. 피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와서 당신은 떠나갔어요. 비야 비야 비야 나를 울린 비야. 당신은 지나가는 비. 오늘도 기다림.